무슨 일인지 전화 한번 없네요. 그대 뭐가 그렇게 바빠 그러는 건지 이런 생각으로 몇 해가 지나고 우리의 사진도 바래져만 가네요. 그대가 올까봐 내게 돌아올까봐 예뻐 보이려고 화장하고 있는데 서러운 마음에 새어나온 눈물 때문에 다시 내 얼굴이 엉망이네요. 어디 있는지 소식 한번 없네요. 그대 잘 지내는지 혹시 못 지내는지 이런 걱정으로 또 하루 지나고 우리의 추억도 흐려져만 가네요. 그대가 올까봐 내게 돌아올까봐 예뻐 보이려고 화장하고 있는데 서러운 마음에 새어나온 눈물 때문에 다시 내 얼굴이 엉망이네요. 그리워 너무 보고 싶어서 아직까지 그댈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줄게요. 그대가 말하면 뭐든 했던 나니까.